내 기억의 구석 한 켠을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 어릴적 집안의 구석 한 켠을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 그때 기억해 내 키보다 훨씬 더 컸던 갈색 피아노 그게 나를 그때 날 우러러보며 동경했었네 작은 손가락으로 널 얼음 맞을 때 I feel so nice now I feel so nice 그저 손 같은 대로 번에 번번번 그때 너의 음을 몰랐었네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때 그때 기억해 초등학교 무렵 내 키가 너의 키보다 더 커졌던 그때 그토록 동경하던 널 등하시하며 배꼽 봤던 건 방금 위먼지가 쌓여가며 마취됐던 네 모습 그때도 몰랐었지 너의 의미 내가 어디든 넌 항상 그 자리 지켰으니 그런데 그게 마지막 이래주 모르는 희대로 가지마 You say 내가 떠나도 걱정은 하지마 넌 스스로 잘 해낼 테니까 널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 어느새부터 커버렸네 니가 우리 관계 마침 별 찍지만 절대 내게 미안해하지마 어떤 형태로든 날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 반갑게 다시 맞아 그때 기억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널 다시 마주 했던 데 14살 무렵 어색도 잠시 다시 널 어루만져 긴 시간 떠나 있어도 절대 거부감 없이 날 받아주었던 널 We are true I'm nothing 새벽을 지나서 둘이서 함께 맞는 아침 영원히 넌 나의 손을 놓지 마 나도 다시 널 놓지 않을 테니까 그때 기억해 나의 10대의 마지막 널 함께 불태웠던 너 그래 한치 앞도 빼지 않던 그때 울고 웃고 너 함께 웃었던 순간도 자 이제는 추억으로 바사나 놓게 불 자꾸 말았지 나도 이상이 진짜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다 그때마다 곁에서 너 말했지 이 새끼야 너는 진짜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 그때 기억해 다치시도 방황했었던 절망의 깊은 수렁에 맞았던 그때 내가 널 내려내고 널 만난 거 원망했던 오늘 꽃꽃이 내 곁을 지켰지 말은 또 유연히 절대 넌 내 손을 놓지 마 너만 다시 내 다른 어깨 안을 테니까 나의 탄생 그리고 내 산의 끝 그 모든 걸 지켜본 너의 테니까 내 기억의 구석 한 켠을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 어릴 적 집안의 구석 한 켠을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